내가 널 힘들게 했니? 받는 사람만 익숙해졌나? 나밖에 몰랐던 것 같아. 네 맘 아는데 나도 아는데 네 사랑 잘 아는데 내 맘은 아닌가 봐. 마음이 시키는 네 그래서 더 아픈 네 널 사랑하지만 너와 헤어져야 하는 일.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고 또 미안해. 내가 부족해. 너를 떠나는 나를 용서해줘. 눈 가슴 아프겠지 후회도 하고 그래도 내 색은 안 하겠지 눈물이 나도 맘껏 욕해 차라리 그게 더 편할 것 같아. 구차한 변명 안 할게 나도 안 돼 이것밖에. 네 맘 아는데 나도 아는데 네 사랑 잘 아는데 내 맘은 아닌가 봐. 마음이 지키는 그래서 더 아프니 널 사랑하지만 너와 헤어져야 하는 일.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고 또 미안해. 내가 부족해. 너를 떠나는 나를 용서해줘. 애들이 슬픈 이별이 될 땐 널 생각하면 듣겠지. 내 가슴 속으로 고백해 기억하고 있을 걸. Yeah. 우리들의 이야기를 되돌아볼 땐 너와 난 어디에 있을까. 이미 서로 잊은 채 다른 사랑을 할까. 내 맘을 탓하고 있을까.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도 과연 괜찮을까. 마음이 시키는 네 그래서 더 아픈 네 널 사랑하지마 너와 헤어져.